뜨거운 게 I can't feel 스친 순간 날아버렸지 그 순간에 아득하게 서로를 놓쳤던 우리 어긋난 채 엇갈려 왜 또 자꾸만 더 멀어져 Let's go 날 follow 내가 던질까 follow I need you come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dash dash 달려 과감한 남자놈은 dash dash look at my face 걸렸어 나의 낮에 Back up 날 땡겨 땡겨 시작해 심장으로 pull the trigger Let's go 이 느낌은 믿어 날 누가 뭐라 해도 그 모든 우연이 다 너만을 가리키니까 다시 돌고 돌아 결국 만날 거야 다리고 거짓말처럼 태양에 겹친 날 follow 지금 밀려오는 나의 떨린 느낌 아이야이야이 달려 우린 우릴 알아 어딜 가든 비행길로 다른 걸 알잖아 익숙하지 않아도 의미 느껴진 헤일로 필연적인 존재로 만나 굳이 베일로 감추지 않아도 돼 no no 서로를 알아볼 테니 no 나를 follow 너와 나 사이도 잠을 이어 시간과 공간에서는 넘어 영원이라는 잠을 속에 이 운명을 비틀어 난 지금 날 데리러 가 티키타카 우리 깨닫고 해 티키타카 우리들만의 게임 티키타카 티키타카 티키타카 타카 끝없이 돌고 돌아와도 결국 다시 너일 테니까 다시 거짓말처럼 네 앞에 겹친 날 너 follow